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위원구서 상급위원구사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미국의 무력증강 책동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은 지난 13일 남선의 부산항에 12개의 순항미사일 동시발사장치들과 4개의 오래발사관을 장비하고 상대측 함정과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함께 특수작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호가 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상 최초로 스테니스호와 로날드 리간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남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였으며 일본의 기지를 두고 있는 미 해군 제7함대의 작전구역을 보다 넓힌다는 명목하에 이미 순항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엔스호와 몸센호가 포함된 제3함대의 태평양 수면 대응 전단을 동아시아 지역에 배비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함선들을 파견하려 하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8월에 남선 괴뢰들과 함께 또다시 우리를 반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침략 전쟁 연습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논평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이제라도 살아남으려면 시대착오적이고 무분별한 세계재패 야망 실현을 위해 피눈이 되어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전쟁 책동을 당장 거둬치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